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합니다. 행복한 결과를 위해서 불행한 지금이 있다고 믿죠. 하지만 내일의 행복이 과연 오늘의 불행을 모두 채우고도 남을까요? 아니면 그저 다른 종류의 행복인 걸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난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것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도 그래 나중에는 행복하겠지 라고 하시면서 그 과정을 불행하다고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오늘을 그 순간을 그 과정을 행복해 하셨을까요? 우리는 원빈과는 아무런 공통점을 찾을 수 없지만 나름 오늘을 사는 내 남자 추잠 60분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나도 몰라. 진짜. 솔직히 말하면 오늘 사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게 갔네요. 아 이거 한 인트로를 한 다섯 번 정도 돌려 들어야지 이해할 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메타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하는 게 교회밖에 세나 보임이니까 그 개인적으로 일주일간 있었던 그 느낌. 약간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묵상한 걸 나누는 거예요? 아, 일주일에 그 실버벨님의 묵상이었다. 네, 이것이. 묵상을 나누고 갑니다. 원민과 다른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만 사는 우리는 원민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구나. 아,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부터 광고를 넣고 있는데 네. 광고를 먼저 듣고 오시죠. You ready? Oh yes. Come on. When you need music, I am here. Kinglers.net. 아,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와. 이 광고는 사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그쵸.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가 사실 작곡과 편곡과 녹음이 가능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관심 있으신 분은 tinkers.net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tinkers.net. 네. 네. 우리 네 명의 소유인 스튜디오는 아니고 아, 네 명이 돈을 내고 있는 스튜디오.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스튜디오. 네. 저기 밖에 녹음 도와주시는 분도 좀 불쌍해 가지고 이 제작비의 100%가 투자되고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메일 주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지난주에 메일 주소 공개했는데 네. 메일이 한 통도 안 왔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한 통도 안 왔습니다. 네, 저희 추장 60분 내일 choojob60@gmail.com입니다. 네, 뭐 어떤 의견도 괜찮으니까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즈 리뷰 및 별점 또한 역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일단 이제 개인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늘 하던 분부터 네, 늘 하던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없으니까 긴장하지 않겠지. 여자가 없으니까 대신 다운돼 있어. 아, 지금 피곤하고 침착해. 네, 아,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지향하는 오나라의 더광 줄여서 오더광 엄백호라고 합니다. 예. 아, 네. 엄백호님 반갑습니다. 엄백호님 지난번 방송 나가고 진짜 팬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아유, 뭐.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로. 뭐 플랜카드 들고 플랜카드. 방문 보이는 라디오 할 때 방문을 만드냐고. 보이는 라디오는 제가 반대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아, 저도 그냥 캐릭터로만 존재할 때만 아름다운 거예요. 캐릭터로. 보이는 라디오 하면 캐릭터처까지. 실물은 안 되고. 실물은 안 돼. 네. 아, 예, 그리고 그다음. 네. 사도 바울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28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괴수 28호님. 아,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은 대학원생 A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대학원생 A님이 공사가 다망하셔서 그렇죠. 네, 공사가 다망하다는 뜻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대근 공사가 다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 사대근 공사가 다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공사가 다 망해서 일이 좀 바쁘신 관계로 조금 늦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원생 A님의 그 경박한 웃음소리는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 사람들이 사실 오해하는 게 컨셉이 지금 내가 제일 좀 세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경박한 웃음소리가 내 웃음소리인 줄 그러니까요. 아는 거야. 경박한 그 젠틀한 대학원생 A의 숨겨진 내면의 그 네.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그 맞습니다. 웃음소리가 그 웃음소리인데 네, 그 꺽꺽대는 웃음소리 그리고 슈퍼 에고를 숨길 수가 없다고 네, 그 대학원생이고요. 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수려한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경 어린왕자, 고유 속의 폭풍간 재화의 자유형은 네, MC 실버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멘트는 노래는 뭐 하나 더 안 붙여요? 아, 뭐 하나 붙을 것 같은데 뭐 추잠 60분에 관련된 거로 붙지 않을까? 아, 방송이 저희 방송이 워낙 잘 나가서 저희 방송 얼마 전 오늘 아시죠? 네, 오늘. 오늘 종교 분야 팟캐스트 1위 했던 거. 아, 자칫. 종교 분야 1위를 했습니다.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바뀔 것 같긴 하루 만에 바뀔 거예요. 이게 참고로 숨겨진 비밀이 있긴 한데 1위를 했다는 것 자체 시스템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네. 1위 해봤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굉장히 저희가 좀 차분하고 뭔가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 맞아요. 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희는 추잡한 사람들입니다. 추잡 60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개드립을 날려야 됩니다. 네. 오늘 주제 성적소수자. 교회 안에서 성적소수자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뭐 하긴 뭐 등등에 관련된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소수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이제 LGBT라고 보통 대표되잖아요. 그죠, LGBT죠. 네. 뭐죠, 그 LGBT가? LGBT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네. 줄여서 LGBT라고 하고 네. 앞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레즈비언은 이제 본인이 여성이라고 인식하는데 여성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남자가 아닌 여성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리고 게이 같은 경우는 남자가 남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트랜스젠더는 이건 약간 달라요.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리수가 대표적인 예죠. 그 본인 스스로가 태어나기로 남성이나 여성을 태어났을 거에 상관없이 네. 내가 어떠한 성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나의 원래 성 정체성은 여성인 것 같아. 여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행동하고 혹은 그런 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트랜스젠더입니다. 하리수가 대표적인 거고요. 네. 한글로도 그게 있거든요. 한국말로도. 한국말로도. 우리 일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 우리가. 그죠, 일반 사람. 근데 게이나 그런 이제 그런 동성애자들 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반. 이반이라고 그러죠. 네, 보통 이반이라고. 근데 양성애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진짜야, 농담 아니고 삼반이라고 그래. 진짜로. 1반, 2반, 3반이에요. 진짜로. 무슨, 내가 이거. 이게 무슨. 내가 학교 다닐 때 퀴어 잡지가 학교에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봤는데, 진짜로 1반, 우리는 1반 사람. 무슨 2반이나 외국어인 줄 알았거든. 나도 러시아어 2반. 그런 2반 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양성이잖아, 3반. 그 the other side의 2반이구나. 뭐 그런 의미인가 봐. 그러니까 이거네. 우리가 1반이고 쟤네가 another, the other. 그렇게 해가지고, 1반, 2반, 3반인 거야.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동성애나 이런 성적 소수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네. 용어 정리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많고 네. 또 이렇게 용어의 혼동에서부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는 게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뭐 바이섹슈얼은 아까 뭐 잠깐 뭐라도 말했네. 양성애죠, 양성애. 둘 다. 그래서 그게 퀴어라는 게 뭐냐면 네. 퀴어라는 용어도 봤는데 원래는 약간 뭔가 독특한 다른 뭔가 그런 걸 의미하는 성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다. 원래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퀴어라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성적 소수자를 의미하는 얘기가 됐고. 맞아요. 그다음에 영미 문화권에서는 그냥 이런 걸 통칭 그냥 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냥 통칭 게이라 여자한테도 너 게이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이 뜻을 레즈비언이냐고 물어보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진행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교회 사람들이니까 다 네. 저희 새 모임이니까 물론 이제 교회적인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약간 이 다른 부분에서 바라보는 성적소수자는 어떤가?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 덕후이신 덕후 중에 왕 오덕왕님께서 네. 좀 그 과연 이 정치적 입장에서의 성적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정치 현안 최근에 성적소수자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셨어요. 그런 거요. 그 정치는 사실 뭐 종합예술과도 갔죠. 아, 제가 그냥 강조하는 거 있어요. 오도왕님에게 종합예술이 아닌 건 무엇인가요? 자, 신학도 정황예술이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도 종합예술이고. 정치를 마치 그 김연아의 빙판 위의 연기처럼 표현하신. 아니, 제가 정치는 진짜 뭐, 하나의 표가 탄생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뭐 동성애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최근에 핫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핫한 게 이제 2013년, 아, 2012년에 이제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네, 한다고 네. 해가지고. 12년, 실제로? 13년이 이제 네.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2013년도 2월 20일에 그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죠. 그렇죠. 차별금지법. 네, 차별 발의하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차별, 그러니까 소수자의 차별을 막자는 건데 그 소수자에는 이제 뭐 동성애도 포함되고 뭐 다문화, 뭐 나이, 학력, 뭐 성별, 장애, 뭐 출신, 종교, 인종 이런 거를 차별하지 말자는 네네. 얘기인데. 근데 동성애라고 돼 있지 않고 이게 성적 지향이라고 네, 성적 있잖아. 지향이라고 돼 있지. 그렇죠. 근데 그거가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그 동성애를 물론 포함하는 말이겠죠. 포함하는 네. 말이니까. 그래서 네. 그거가 나왔을 때 이제 엄청나게 네. 많은 반발이 있었죠. 진짜. 문자 하나씩은 다 받았을 거야. 이거 이 법안이 표시되면 교회 다니시는 난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카톡 단체 메시지나 정말 문자로 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느니 뭐, 어, 뭐 그런 목사님이 얘기들을 동성애를 비판할 때는 뭐 세고랑을 찬다느니 세고랑을 찬다느니 이제 그런 뭐 학문 성교를 가르친다느니 뭐 개 말도 안 되는 막 문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게 그 꼴보수 단체들에서 보통 뭐 이렇게 애 머시기 그 뭐 기도 본부 뭐 이런 데서 애수도요? 애수도에서 애수도나 시원하게 얘기해. 애수도 얘기해봤자 듣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된다. 그 좀 정상적인 카테고리 안에 벗어나는 꼴보수 집단에서 호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돌렸다고밖에 사실 생각이 그러니까, 안 되죠. 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계신 분이 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에스더 기도 단체라고 기도운동 본부라고 해서 조금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기독교 내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그 모임과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상한 분들은 아니야. 내가 만나본 분들 몇 있는데 다 이상한 분들은 아니고 신앙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인데. 정치적인 이슈들과 그 결탁했을 때 정말 강하게 반응하는 정말 이 무슨 총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두 쪽 나는 줄 아는 네 정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당장 뭐가 이걸 이렇게 통과되는 순간부터 뭐 지구 종말 뭐 이런 느낌으로 반응하시는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99가 다른 얘기인데 1이 동성애 얘기였다면 그렇죠. 근데 네. 1을 가지고 100을이라고 생각 이해하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셨던 거죠 사실. 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사실 그게 두려운 점이었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는 무슨 종교가 들어와도 결국에는 호국화되는 것 같아요. 아, 호국화. 불교도 호국불교고 기독교도 호국기독교야. 진짜. 애국보수지 애국보수. 애국보수지. 변희재 씨께서 또 항상 애국포털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니, 그 아저씨 너무 웃긴 아저씨 같아. 그 아저씨는 개그맨을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아니 고기를 먹었으면 제값을 내고 가셔야지. 고기 한 고기값 안 냈다고 뭐라 그랬더니 아, 예.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고소당해 그러다가. 어. 저희는 아니, 고기에는 좌우가 없어요. 고기는 앞뒤만 앞뒤가 있는 거지. 그날 그분 봤어요. 저희 다 같은 대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 저희 괴수 18호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안에 채식 전문식당이 생겼을 때 채식 전문식당 환영한다. 그러므로 육식 전문 식당도 세워달라.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했던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학교 안에 네. 채식 전문 식당이 생긴 걸 보고 감동을 한 거야. 육식도 생겨. 육식도 생겨야지 왜 채식만 생겨. 그러니까. 학교 안에 고유 뷔페를 만들어달라. 어.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아무튼 내 정치 이슈로 돌아와서 네. 네. 동성애 차별 금지법.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가 되었고 네. 이제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한 명 껴가지고 공동으로 발의를 했는데 네. 두 달 후에 철회했어요. 어... 그럼 지금 그 법안은 통과가 아예 안 됐나요? 철회했으니까. 아예? 위드드로우를 했으니까 아예 안 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철회하면서도 이제 뒷말이 많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정치인들이라는 그런 직업적인 정치인과 정치인의 생리상 네. 표가 되는 일은 뭐든지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특히 뭐라고 설명을 할지 정확하게 그 명확하게 설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상 양당제 지금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새누리당과 민주당. 거의 양당이죠. 양당제 체제로다가 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둘 다 집권을 목표로 해야 되는 당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이슈가 커져버리면은 판이 커져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지자들이 이탈하거나 중도가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철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2004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제 부시가 재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욕을 했는데 부시가 재선했다고. 근데 왜 부시가 재선할 수 있었냐? 공화당이 머리 잘 썼어요. 공화당이 머리 잘 썼는데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짰냐 하면은 이제 뭐 동성애 낙태 이쪽으로다가 이게 선거를 맞아요. 끌고 간 거야. 기억난다. 아 2004년에. 2004년에 그래가지고 보수 기독교표가 대결집을 하는 바람에 부시가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렇지. 상대가 아마 존 케리였나? 아마 그랬을 텐데. 존 케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실 보수 기독교 단체는 약간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죠. 우리 편이 뭐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쁜 사람이야라고 몰아가는 그런 경향은 좀 있죠. 정치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고 또 보수 성향의 그 표가 밀집돼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는 수도권 인구 중에서 특히 기독교 인구가 많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뭐 보편적 복지 이런 거는 사실 뭐 팽팽하게 아니면 찬성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이슈를 이제 이거 프레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쪽으로다가 이제 그 화두를 끌고 오면은 일단 때릴 수 있잖아요.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서 때릴 수 있잖아요. 선점할 수 있잖아요. 이슈를 갖다가. 근데 이제 뭐 낙태나 동성애 뭐 약간 이런 사회가 이제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인식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다가 그 선거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건 100% 질 수밖에 없는 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기는 이슈를 가지고 6대 4 정도로다가 판을 짤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치러야지 동성애처럼 7대 3으로 소수자로다가 판을 짜면은 100% 진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또 올 6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잃지 않으려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 법안을 철회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을 보고 그렇죠.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김한길 대표가 철회를 한 거죠. 근데 민주당은 내가 볼 때 그걸 철회하지 않아도 철회당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는 짓을 뭐 지금 뭐 그렇긴 한데 있는 것도 다 없어서 버리면 지금 안철수한테 먹히게 생겼어요. 정타만은. 본인이 철회당하게 생긴 사람들이죠.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군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사족을 붙이자면은 이게 그 일종의 두 마리 토끼라고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할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한쪽에 그런 그 진보적인 이슈를 갖다가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은 그 표가 달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이제 뭐 소수 정당, 뭐 진보 정당 같은 소수 정당의 주장할 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사안이죠.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에서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 소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겠다. 근데 놀라운 점은 사실 2012년도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도 4명인가 서명했어요. 당시에. 진보당 8명, 민주당 20몇 명 해가지고 새누리 4명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뭐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파가 있고 스펙트럼이 그렇죠. 좀 있어가지고 대신 당론을 따라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내부, 그 사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법안 말고 다른 세계 법안들을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2013년쯤이나 와서 이런 뭐 성적 소수자의 차별 금지 법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프랑스 혁명 형법에는 뭐가 있냐면 소도미, 이단, 마법, 신성 모독 등 피해자 없는 범죄를 그런 것들은 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 쉽게 말해서 마녀 사냥하지 말자. 성격 다르고 취향 다른 걸로 처벌하지 말자. 라는 법안을 1791년에 프랑스 혁명 때 제정했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게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국가잖아요. 탄지마트 개혁이라는 걸 했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내가 언젠간 배웠겠죠. 아타튀르크 시절에 한 거야 혹시? 꼭 모르겠는데. 그게 뭐야? 아니 아는 게 너무 많아. 미안해. 아무튼 탄지마트 개혁 실시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했대. 오스만 투르크. 근데 이게 1858년이에요. 이슬람 국가예요. 굉장히 이르네요, 생각보다. 거기서 아까 소돔이라고 했잖아요. 소돔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래된 거예요. 네, 그 네. 법이겠죠. 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시대의 일화 중에 한 가지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굘씬 타락한 지역이어서 네. 그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을 그 도시에 떨궈서 그 도시를 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 몇 명만 살려줬다. 네. 아무튼 그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아주 타락한 거에 뭐라 그래야 되냐 아이콘 대명사 그런 건데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타락의 증거 중에 하나가 남색이었죠 남색. 네, 그거에 동상.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 남색이란 단어 자체를 좀 오해를 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오히려 뭐 지금 이제 좀 밝히는 거지만 저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거나 죄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지난 밤에 봤던 야동을 보는 정도 수준에 죄 정도에 치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죄가 아니거나 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남색은? 그러니까 남색이라는 용어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죄가 됐던 부분도 그래?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남색이 됐다기보다는 그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면 천사 두 명이 가요. 루세 집에. 네. 근데 그 주변에 어린 사람부터 늙은 사람까지 남정네가 와서 그 사람들을 내놔라. 집단 강간을 하려고 이제, 이제 부르거든요. 막 내놔라 하면서 이제 루시 자기 딸들을 팔죠. 차라리 내 딸들을 드세요. 이렇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래가 좀 된 부분이 있죠. 이제 그거가 동성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좀 있죠. 지금 저희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 근데 1800년대까지는 뭐 유럽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는데 보아하니 그 나치가 집권한 이후에 네. 히틀러가 굉장히 혐오했다고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나 이런 성적 수수자에 대한 탄압 혹은 이 사람들이 존재해서 안 되는 것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동성애에 대한 그런 그 뭐 좋게 말해서 포비아라고나 할까? 그게 나치 독일이 퍼뜨렸다는 식으로다가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아,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나치 독일이 퍼뜨린 건 아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도 뭐 오스만 투르크나 일부 국가에서 그랬을 뿐이지 영국 같은 데서는 뭐 형량을 사형해서 그 그렇죠. 낮췄을 뿐이지 약간 뭐 징역으로 낮췄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범죄였어요. 계속해서 범죄를 인식해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범죄라기보다는 쳐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동성애가 그리스 시대랑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일반화된 일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스 시대는 그러니까 그 폴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이제 훈육을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동성애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여자인 게 죄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낮았고 여자는 집에 있고 이제 남자들끼리 굉장히 지적 유희를 즐기고 교육을 했잖아. 엄청난 교육들을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성적으로 이렇게 노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들이 진정한 가치라고 여겨졌단 말이지. 도건이 같은 새끼들.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더러워 이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래? 네. 그래도 도가니 같은 새끼들. 근데 그게 좀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동성애를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게 동성애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성적인 욕구를 줄이자. 그게 이제 그 금욕주의가 이제 그 스토아 학파에 의한 금욕주의가 나타나면서 여러분 오늘 듣는 분들 머리 좀 아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성적인 문제들과 물란함들 그 유희들을 좀 줄이자라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성애 그렇죠. 자체보다는 문란한 성생활 문제로 삼았다. 그러니까 동성애 뭐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하고 이거를 어우 더러워. 지금 우리는 사실 그게 더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약간 그런 분위기죠, 대한민국은 철저한 이성주의 사회, 그러니까 그 이성 간의 그런 관계를 이제 당연히 기반으로 한 사회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랬다 이거죠.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 좀 더럽기도 해. 아니, 아니 도가니, 도가니 같은 새끼들 아, 몇 번 얘기했지만. 아니, 그건 좀 그래. 너무 힘들다. 내가, 아우, 네. 힘들어요. 내 이마를 잘라. 아니, 나 무섭다. 돌맞을까봐. 아니, 뭐, 돌은 다 같이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이 방송 나가면. 돌은 다 같이 맞아요? 다 맞는데, 이제, 맞는 사람이 다르지. 나는 이제.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고, 어, 넌 누구에게 맞고. 너네 둘은 같은 사람들, 이제 동서의 둘을 맞고, 나는 반대쪽에서 맞고 그러겠지. 아, 네. 아, 예. 아니, 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2013년 작년이 굉장히 컸는데 딱 10년 전에 2003년에 또 굉장히 컸던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청소년 유해 매체를 이제 나라에서 지정을 하는데 청소년 유해 매체. 네, 거기에 이제 게이나 어 뭐 동성애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는 걸 금지하는 것들. 그것을 나라에서 이제 그 이렇게 나라에서 제정을 했다가 그걸 삭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게이나 레즈비언을 인터넷에 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라에서 이제 판정, 인권위에서 판정을 한 거지. 인권위원회에서는 어, 그러다 보니까 한계청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불 구덩이로 아. 빠지고 뭐 이제 불벼락을 맞은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적이 있고 그때 당시에 어, 청소년 한 명이 이제 자살을 했죠. 그 일 때문에 청소년이 이제 유서를 썼는데. 어 나는 동성애자인데 어, 어. 내가 한 몸 죽어서 어. 그 이게 이슈화 된다면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이고 소돔과 고모라 운 나는 저 가식적인 기독인들이 반성을 할 수 있다면 내 죽음은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자살을 했죠. 그 사람의 절박함은 뭐 좀 알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살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멍청하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좀 효과적이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죠. 안타까워. 네. 아, 네. 아무튼 정치적인 건 그런 이슈들이 또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이 또 있었나요?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아, 네. 그 새누리당 이준석 전 아, 비대위에 그렇죠. 있었던 네, 비대위에 계신 분이요. 최고 의원님께서 비대위 원 룰루 위에 계신 분이구나. 룰루 위에. 물론 선거가 다 끝나고 한 말이지만 동성애 개방은 역사의 필연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수밖에 없다. 사실 근데 저도 사실 그거 그 면에서는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역사 전공하신 분이 안 계시니까 이런 말을. 어? 왔어. 왔다. 아, 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역사 전공한 분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역사 전공한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원. 아예. 아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 뭘 늦어서 죄송하십니까. 또 다 늦는 거죠. 네. 저도 지난번에 사실 늦은. 저는. 여러분 사실 이 자리라서 고백할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늦었어요. 제가 편집해서 잘랐지만 아니 사실은 나만 직장인이고 셋은 학생인데 내가 제일 안 가고 셋은 엄청 바빠요. 아니 직장인이 뭐가 바빠. 아니 이 웃음소리 살아났어 이제. 대화생이 왔다고. 합성한 웃음 아니에요. 라이브예요. 아, 네. 진짜요. 네, 중간이긴 하지만 저희 대학원생 A님 개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 시키셔서 서빙하고 오늘 늦게 온 대학원생 A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얘기를 어디까지 했죠? 아, 저희가 마침 예. 약간 그 동성애, 역사 속의 동성애. 역사 속의 동성애.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제 동성애는 네, 네. 죄가 아니다라는 걸 이 자리를 위해서 커밍아웃을 했고요. 아, 그래요? 나머지 네. 두 분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전 진행했는데. 진행하지 뭐.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를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아까 하고자 했던 말이 뭐냐면은요, 그 역사의 진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은 뭐 그런 얘기죠. 그 예전에는 이제 왕이나 황제나 그런 사람들이 누리던 권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깨고 역사가 이제 가면서부터 그런 진행되면서부터 그런 권력이 이제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는데 그쵸? 이제 그런 확장, 그런 권력의 확장이나 인권의 보장 같은 게 소수자에게까지 확장이 되는 게 역사의 진보의 방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분제도도 그래 철폐가 된 거고 그리고 뭐 여성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선거권이 주어진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사가 이제 발전해 오면서 권력이 이렇게 분산되고 그랬던 건데 인권이 보장되고 했던 건데 그래서 성적인 소수자들도 아마 점차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용인하는 것이 저는 동성애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정치적인 이슈 속에서의 성적 소수자의 뭐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뤄봤고 약간 이제 역사적으로 또 성적 소수자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렇죠. 대학원생님께서 나름 이제 역사 전공이시니까 예. 현대이긴 하지만 예, 뭐 저 동성애 전공은 아니지만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조금 해왔는데요. 이야 저희 준비하는 방송이에요. 그럼요. 다 공부해서 오니까. 동양하고 서양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서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양 문명의 시작이 어딘지 혹시 학교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뭐 갑자기 강의라고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거 아, 말하는 거잖아요. 미노아 문명, 미케네 문명 이런 거겠지. 아 그렇죠. 그게 어느 나라죠? 그게 그 지금 사이프러스랑 그리스죠. 아니, 아, 잠깐만. 그렇죠. 오도왕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오도왕 분명히 지금 생물학 전공인 사람인데 사람이 오도왕은 네 뭐 미 그러니까 예 미로 시작하는 두인데요. 네. 서양 문명의 기원은 이제 그리스잖아요. 크레타 섬 얘기를 그렇죠 해야지. 크레타 섬도 있고 예 그리스에서는 동성애를 좀 긍정적으로 여기는 풍습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는 그 이거 굉장히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톡 까놓고 말해서 그리스에서는 여자는 아이 낳아주는 셔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거든요. 여자가 아까 우리 셋이 얘기했을 때 이분 안 계실 때 여자인 게 죄였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자인 그렇죠. 게 죄였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었다라고.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는 남자가 육체적인 욕망만 충족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남자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사랑에 대한 종이가 다른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다고 하고 이런 풍습이 이제 로마 시대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조금 그거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인식도 좀 있어서 그런 법령이 있었대요. 로마에는 이제 자유민과 노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민은 삽입을 당하면 안 된다. 탑에만 있는 탑과 보텀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아, 그러니까 동성애인 경우에 남자일 경우에 그 남자의 그 성기 구조상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는 받는 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죠. 받는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것만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법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게 큰 권리였어? 최근에 방영한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미드에서 보면은. 그 이제 굉장히 나쁜 악역이 그 어떤 인물을 이렇게 벌을 주기 위해서 강제 삽입을 남자끼리 강제 삽입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로마에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네네. 기독교가 온 유럽 세계로 퍼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동성애가 완전 죄악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인 게 발각이 되면은 고문돼서 죽기도 하고 뭐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이게 마치 뒤집어 생각하면은 기독교가 공식 종교 되기 이전에 네.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걸 그렇죠. 동성애자들이 당하게 되는 이게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의미 있는 발견이네요. 스파르타쿠스를 보면은 머리가 길어진다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 네. 네, 가급적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 예, 하여간 중세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류층 사이에서 동성애가 또 은밀하게 뭐, 이루어졌다고 네.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프랑스의 13세기 왕이었던 필리프 2세라는 왕이 있어요. 필리프 2세 예, 동성애자로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었고 그 유명한 사자왕 리차드라는 그 잉글랜드 왕 있잖아요. 사자왕 이 사람 그렇죠. 십자군 전쟁의 영웅이었던 이 사람도 동성애자라는 설이 있어요. 뭐 확실하게 확인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건 그거 아니야? 아니 십자군 전쟁하면 주변에 여자가 없잖아. 어떻게 해? 방법이 없네 그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상류층과 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타락한 풍습처럼 이렇게 계속 진행이 좀 되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요새 강남 가면 돈 많은 자제들이 오히려 마약을 더 하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음성적으로 좀 계속 진행이 좀 되어 왔었던 것이고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네. 어쨌든 당신은 그게 나쁜 거로 여겨졌으니까 네. 나쁘면 왠지 상류층 자제들은 손대고 싶은 거지. 그렇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대놓고 했고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는 음성적으로 좀 했고 그런 했구나. 네, 그렇죠. 음지를 지향했었던 거죠. 오토가 방귀 조심해야겠네. 진짜. 그러다가 그 아 오늘 굉장히 학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심리학을 만든 사람 프로이트 그렇죠. 프로이트가 등장하고 이제 그렇지. 심리학이 나온 다음에는 동성애를 정신적인 질환으로 여기게 되는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 이제 그 심리학이 나오기 이전보다 좀 더 이제 강하게 동성애를 탄압하고 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아, 오히려 근데 이후에 좀 더 강하게 생겼다는 프로이트 이후에 프로이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고 동양에서는 뭐 이제 동양에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을 예를 들어 보면 한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조선왕조실록을 그,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할지 알 것 같아. 세종의 며느리가 동성애자. 네. 국녀랑 국녀랑. 그렇죠. 이제 훗날 문종이 되는 그 세자의 두 번째 세자빈이 국녀 두 명하고 동성애를 했었다는 두 명하고? 기록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셋이 한 팀이. 셋이 또 삼각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이 국녀 둘이 서로 좋아하니까 이 세자빈 질투를 해가지고 또 한 명을 불러가지고 때리고 뭐 이제 그런 기록이 또 역사에 나오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사방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그 인터섹슈얼인 거예요.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다고. 자아공동체였다.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또 이 사람 여기저기 또 뭐 말하자면 문란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기록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동성애자에 대한 기록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일본에서는 이게 또 일본에서도 서양하고 비슷하게 좀 상류층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많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내가 알기로 일본 탄생 설화 자체가 네. 레즈비언이잖아. 그렇죠. 그 아예 그 저기 무슨 남매가 아니지? 자매가 이렇게 결혼해서 그게 남매인지 자매인지 정확하게 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부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일본 건국 신화는 오누이 신에 의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대충 알고 막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는 뭐 오다 노부나가 이런 사람들도 전쟁터에 이렇게 잘생긴 미소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욕구를 채워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류층 사이에서 좀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하고 아 뭐 우리가 또 저번에 그 무슨 얘기하다 나왔지? 그 조용기 얘기할 때 또 언급됐었던 우리 공민왕 아 공민왕이요? 네, 공민왕도 이제 그 자제위라는 뭐 이렇게 미소년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즐겼다 뭐 그런 조인성이요? 얘기가 있기도 하고 예 네, 조인성 아니 이제 조인성 그치 그치 주신모가 조인성을 내리고 어 그거지? 그치 그치 그치 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편해 나는.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대충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재밌는 거 있는데 찾아봤는데 중국에서 있는 기록인데. 아 예예. 예. 어떤 학자 반광단이라는 학자는 한 나라의 거의 모든 황제는 남자 첩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네요. 이건 또 처음 알게 됐네. 그 다음에 사마천 또한 군주와 남성 반려자에 대한 사료를 남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유명하진 않지. 중림칠연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들을 그 저기 무협지에서만 알고 있어. 아. 아무튼 중림칠연도 사실은 그 일곱 명이 그걸 그렇고 그런 거다. 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네요. 사실 동성애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이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쨌건 다 상류층이기 때문에 동성애 기록이 남아도 상류층 기록밖에 남을 수 없으니까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얼마만큼 퍼졌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성의 역사만큼이나 동성애의 역사도 굉장히 길다는 거죠. 뭐 끊기 적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양성적이든 음성적이든 진행이 되어 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이게 양성화되었냐 음성화되었냐의 차이지 어쨌든 간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거긴 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동성애 관련해서 논쟁이 뜨겁잖아요. 작년에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관련 이야기도 그렇죠. 있었고 그게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좀 몇십 년 전에 이미 끝난 뭐 진행됐었던 네. 논쟁인데 네.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논쟁이 시작된 거죠. 주변에 동성애 뭐 게이나 레즈비언 친구 있으신 분 계세요? 전 본 적은 있어요. 친구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없어요. 네. 저는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에서 아니 뭐 퇴근을 막 새벽 4시에 퇴근하면은 걔네가 이제 포스터 붙이는 거는 좀 봤는데 아, 퀴어 그 동아리에서 그 동아리 같은 데서 저는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한 새벽 한두 시쯤에 되게 늦게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게이 커플로 추정되는 두 남자가 1시, 2시 되면 운동장에 사람이 없잖아요. 저같이 달밤에 체조하는 사람이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데이트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이렇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뭐 서로 포옹도 하고 그 장면을 보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숨어서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도 아니고. 저한테는 사실 이런 동성 커플이라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온리 드라마나 소설에서밖에 얻어진 것밖에 없어요,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주변에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성적 소수자의 그 모습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개인의 취향이라고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저기, 누구냐? 구준표, 걔. 구준표,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랑 한예진, 손예진. 손예진. 손예진이 주연이었던 거에서 그때 류승룡이 동성애자에서 이민호를 좋아하는 걸로. 나는데 그때는 유승용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굉장히 몰입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거는 다른 동성애와는 상관없이 유승용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잘 살렸죠. 잘 살렸어요. 잘 살렸죠. 네. 저는 그 저 주변에는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제 친구가 외국에 일본에 유학을 잠깐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국제 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굉장히 많았대요. 게이 커플, 레즈비언 커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친구 기독인이다 보니까 좀 생각도 보수적이고 또 뭐 철저한 이성애자죠, 걔도.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넨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100% 게이도 있고 7대 3인 애도 있대요. 7은 동성, 3은 여자. 그리고 5대5인 애도 있고. 그 바이섹슈얼. 바이섹슈얼인데 그 정도가 남자한테 더 끌리는 애도 있고, 여자한테 좀 더 많이 끌리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고.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가지고 요즘에 LGBTIQ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 레즈비언. 지수 같은 거야? 지수로 있다. 그쵸. 레즈비언, 게이,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인터섹슈얼, 퀘스처닝. 마지막 퀘스처닝은 이제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질문하는 사람들,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LGBTIQ다. IQ까지. 예, IQ까지 이렇게. 그리고 그게 한국에 좀 유명하대요. 뭐. 한국의 종로에 그 게이 사장가가 바가 있다. 게이 사장가가 좀 있어요. 바가 있다. 그러니까 종로에 그게 사실은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이나 이렇게 좀 동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게 그 남자들이 이제 남자들끼리 그 성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비이생적인 부분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사창가에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그래서 많이 동남아에 오히려 그런 뭐 트랜스젠더들이 있지만 게이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저도 그걸 또 페이스북에서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뭐 그냥 밤이 새도록 그냥 막 집단적으로도 하고 이 사람이랑도 했다. 그게 종로에 사람, 있다고? 종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우리나라는 되게 동남아로 원정 섹스 이런 거 가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아저씨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반대로 우리나라도 그런 걸 온다는 거지 동성 커플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보통 항문에다 삽입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뭐 위생 시설에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창가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오물들, 배설물들이 막 묻어 나오고 이 사람이랑 했다, 또 저 사람이랑 했다, 막 탑이 됐다, 보텀이 됐다 하니까 그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어요. 그거는 사창가에서 그러는 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실 뭐 이성애자들이 가는 사창가도 뭐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더럽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펴지는 허무감이 약간 그런 데부터 시작이 됐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이 근원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자랑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난 이성애자인데 뭐 얘랑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가 동성애자 될 것 같아. 될까봐? 감염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전이가 된다. 그리고 모든 게이들은 다 에이즈 환자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 선입견들이. 그 선입견이죠, 그건 사실. 근데 이 얘기 했나요? 뭐 에이즈에 대한 얘기는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 잠깐만, 우리 네 명 다 밝히고 가자고. 밝히고 가야지. 철저한 이성애자고 쌍남자임을. 나부터 밝힐까? 전 여자를 밝혀요. 전 여자를 밝힙니다. 네. 여자를 많이 밝혀요. 네. 저는 매 순간 여자 생각을 해요. 저는 썩었습니다. 잠깐만, 이걸 임팩트가 너무 강해. 이걸 누가 세게 하냐의 경쟁이 아니야 지금. 아니 나는 모성 아니 모태솔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뭐 이제 기독인이지만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이제 밝히니까 오해를 사는데 저는 진짜 상 남자입니다. 여자 진짜 많이 밝혀. 저희 여자를 이 사람은 여자를 밝힐 수준이 아니에요. 네, 400명이랑 제가 사랑을 했다는 거죠.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개수 28호님이 개수 28호님이 어떤 여자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전화해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전화할 때인데 그때 당시 저한테 전화해서 야 실버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아, 나 지금 시험 보러 들어가야 돼. 네 시험이 중요해, 내 사랑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실버벨이 시험 들어가기 2분 전이었어요. 2분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 시험이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나이가 죽겠다고. 네, 그런 분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약간 동감했어요. 그래, 사람은 그렇지. 아. 개수 28을 불타오르는 분이죠. 불타오르죠. 네. 활활 타고 있어요. 네, 정리하자면 저희 다 네, 여자를 밝히고 썩은 사람들입니다. 네.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고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거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어떤 기독교 입장에서 혹은 기독교와 동성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네. 먼저 앞서서 우리가 다 네. 이런 성적 소수자가 직접 성적 소수자가 아니고 네. 주변에 그런 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을 100%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알 수도 없을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저희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봐주세요. 여러분. 사실 실수할 수 있어요. 저희도 배워가는 네. 중입니다.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지금 우리가 굳이 이번 주제를 다룬 이유가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거였잖아요. 만약에 홍석천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죠. 내 소그룹에 들어온다면 그렇죠.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죠. 소그룹 원으로 게이나 레즈비언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나누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러면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네, 기독교와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뽑아온 자료 중에 굉장히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위키백과에서 뽑아온 건데 이게 뭐냐면 교파별로 네네. 동성애에 대해서 또 다르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반대하는 교단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각 교단별로 입장이 어떤지를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성애자가 입교를 할 수 있는가,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가, 입교를 할 수 있는지, 근데 교회에서 성직자로서의 직분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동성결혼 주례를 봐주는가, 동성결혼 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교단마다 근데 정말 판이하게 입장이 다르네요. 굉장히 재밌게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입교도 안 되고 성직도 안 되고 동성 결혼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요가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네요. 많아 보이는데 이 뒤쪽에 또 어떻게 이런 데가 미국 성공회 이런 것은 입교도 가능하고 성직자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성 결혼의 주제를 봐주거나 동성 결혼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약간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 그런 데도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런데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된다. 어디가 그런가요? 캐나다 복음주의 루터교회라는 교단에서는 입교도 가능, 성직자도 될 수 있고 동성결혼도 할 수 있고 동성결혼 주례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신기한 건 덴마크 국교. 전부 다 된대. 루터교죠 거기. 전부 다 된다고. 이런 데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딱 보면은 그 나라의 사회상과 사회복지상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발달하고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서 관용적인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죠. 또 북유럽 쪽 나라들이 되게 성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표 자체를 저희가 지금 뭐 다 읊어드릴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좀 재밌는 점은 뭐였냐면 그 입교 자체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꽤 많다. 근데 이제 성직자가 될 수 있느냐는 조금 이제 그 빈도가 줄어드는 편이고 성직자가 되는 것까지 허락하는 건 약간 좀 없고 또 동성결혼의 주례를 봐줄 수 있는 건 그보다 적고 동성결혼 자체를 허락하는 건 또 그거보다 좀 적어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일단 동성애 자체는 다 무조건 혐오하는데 그렇죠. 한국교회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 그 입교는 된다는 곳이 되게 많네요. 근데 이제 오순절 교회가 이제 저희 지난번에 조영규 목사님 편을 다뤘던 네, 순복음 재단인데 여기는 그냥 다 입장이 명확하지 않음. 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모든 면에 있어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국 장로교회. 사실 이게 장로교회라는 데가 엄청 정통 장로교회. 네, 정통 장로교회 딱 나와 있습니다. 정통 장로 OPC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 아, 안 된다고. 다 안 된다. 안 된다. 한국 교단들 어떤지 좀 정리를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한국 교단들 뭐 다 없겠지. 뭐. 다 아니온가요? 다 안 되겠지. 한국 교단들 중에서는 그 뭐라도 찬성하는 데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있을까요? 뭐 많이 그 어디야 많이 이렇게 올라오시는데요. 그 내가 교회 목사지만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한다 밝히는 분들 개인적인 입장을 올리긴 하는데 굉장히 이제 문맥을 맞죠. 여론적인 문맥도 목사님이 맞고. 저쪽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고 아직까지 교단 전체가 교단 자체가 입장을 밝히고 이런 데는 사실 잘 못 본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잘 없죠. 사실 우리나라는 좀 약간 진짜 암묵적으로 매도하는 네.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안 들어보고 이 사람의 앞문장과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영어 시험을 다 그렇게 봐서 그래. 애들한테 영어 독해를 시킬 때 첫 문장만 끝 문장만 오라고 시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첫 문장만 끝 문장만 듣고 매도하는 경향이 약간 있어서 그 웬만하면은 뭐 생각이 있어도 공식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도 우리 주변의 동성애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되게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네 명이 동성애자 친구가 넷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강고한 이성애자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해줄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또 좀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왜 우리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동성애자였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유명한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거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랑 이제 벙찌죠. 그렇죠. 주옥과 같은 책을 정말 수십 권을 쓴 이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헨리 나우엔. 네. 헨리 나우엔이 그 천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웃긴 게 천주교 사제거든요. 카톨릭 사제지. 근데 그걸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 많이 찍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떤 뭐 관상적인 부분이나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 또 묵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그렇죠. 써서 굉장히 위대한 영성가인데 영성가라고 이제 칭송을 받고 하는데 이제 그가 뭐 동성애라고 커밍아웃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곳곳에 동성애자로서 고민한 흔적들이 남아 있고 친한 사람들의 증언이 또 남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또 구분을 하는 거지. 그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적으로는 내가 동성애자야. 근데 이제 사제니까 뭐 성관계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되게 괴로워한 흔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 자체와 이미 본인이 동성애를 행위를 하는 것과 사람은 또 구분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이렇게 말장난인 것 같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로서 태어나서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내가 동성애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죄가 아닌데 섹스를 하는 건 죄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사실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뭐 강고한 이성애자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주변에 내가 주변에 느낄 수 있는 성적 소수자라는 거는 워쇼스키 남매랑 워쇼스키 남매 랑 앨런 튜링밖에 없어요. 앨런 튜링은 제가 공대생이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앨런 튜링은 저희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천재 수학자이자 공학자인데 그 당시에는 동성애가 불법이어가지고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백설공주처럼 죽고 싶어가지고 사과에 독을 주입해서 깨물어 먹고 죽었어. 사과를 깨물어 먹고 죽었거든요. 멋지게 그래서 애플의 로고가 왜냐면은 그 사람이 컴퓨터가 개발되기도 전에 컴퓨터에 대한 모든 개념을 정립해 놓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컴퓨터 생기기도 전에 01101 막 이딴 걸 다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애플 로고가 그런 뭐 선악과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앨런 튜링의 그런 걸 기리기 위한 거다라는 설도 있어요. 아, 그런 게 내가 볼 땐 노렸겠지. 약간 중의적으로. 그렇겠죠. 이렇게 논란을 퍼뜨려라 이렇게 막 해줬겠죠. 미국이나 유럽에는 커밍아웃한 유명인들이 되게 많아서 뭐 그죠? 팝 가수 엘튼 존. 제가 좋아하는 빅뱅 이론에 빅뱅 이론은 미드의 셸든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쉘든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어. 뭐 이제 안젤리나 졸리 같은 배우도 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다. 양성애자라는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밝혔어.